아니야 좀. 아 그럼 내일 하면 될 걸 가지고. 그냥 내일 할게. 어? 딱 오늘까지만 놀고. 철 없어. 이제는 꼬마가 아닌데 아직 내 실상은 완전 어린애. 이제 내 몸은 어른인데 영화를 보면 무조건 다시 비세. 엄마는 아직도 환장해. 도대체 언제 철들래. What? I wanna be a Peter Pan. 수염이 나도 난 남변해. 민증을 보면 알아. 나라에서 말해 넌 너는 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내 어깨 위에 짐은 너무 여워.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철들까 무서워. Okay 난 철없어. 미친 게 철없. 내일 걱정은 너 나의 집에 갔어. I'm no way up, she load go ya net dong nan and Wall Street. Bumbi haja bumbi he uri mane epine free. 21세기의 과거를 찾지 마. 현재 난 놀기 바쁘지. 이젠 것도 없으니 call me 아버지 아닌 철부지. Okay 난 철없어. 미친 게 철없. 내일 걱정은 너 나의 집에 갔어. Shut up, sir. 내 버려둬. 좀 더 달려도 돼. 아직 우린 젊어. 그래, 나처럼 써. 다 신경 꺼. 좀 다르다고 밀어낼 거면 꺼져. Okay, 나처럼 써. 미친 게처럼. 내일 걱정은 너.